잊지 못해 너를 있잖아 아직도 눈물 흘리며 널 생각해 늘 참지 못하고 도장 부린 것 미안해 나만 원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져 지워지는 게 난 싫어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기 바랄게 기다릴게 너를 하지 쉬면 안 돼 멀어지지 마 더 가까이 제발 모든 걸 말할 수 없잖아 마지막 제발 제발 제발